날일 두드러가 이득한 걸어오는 날은 이득한 걸어오기 미루는 날 우리가 다 쉬는 법과 쉬는 법과 우리가를 위한 늦게 얻은 바이다 우리가 다 쉬는 법과 Oh,